우리나라의 리영어 외무성은 쯔르나고라 국경절의 즈음에서 이거르 룩시츠 부수상 겸 외무 및 유럽통합상에게 13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을 위한 두 외무성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긴밀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